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는 기네비사우 공화국 수상으로 임명된 바시로 지하에게 29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진선협조 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그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추구했습니다.